위한 손을 흔들며 귓가에 내뿜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. 차창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 오래.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내 몸에 품으며 그녀 싫은 막자는 멀리 사라져가 버리고 찬바람만 소리내어 내 머리를 흩날리는데 내가 멀리 떠나는 나는 처음 외로움을 알았네.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만 바라보았네.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멀리 떠나는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.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너를 맞으며 말하리라.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테야.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내 몸에 품으며 하얀 손을 흔들며 귓가에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. 차창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 우네.